언제쯤 이런 낯선 감정들 숨기고서 떠나보낼 수 있을까. 점점 단단해지는 게 싫어. 하늘을 몇 번 바라보았어. 눈 감고도 가릴 수 없는 감정들을 받아들이며 내 것이 될까 시험해보기 두려워.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도 나의 시계는 멈춘 그대로였어. 이제야 나는 내일을 잊고 잠시 동안 꿈을 꿀 수 있어. 현실이 슬픈데 음악까지 슬픈 선택했어? 밝은 걸 들어서 기분을 바꿔야지. 노력해 볼게요. 나도 그 궁금했어요.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.